동화 한국어 버전 아스문드와 싱이. 옛날 옛적 한나라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왕족이 있었어요. 왕과 왕비는 아들 아스문드와 딸 싱이를 아주 사랑했답니다. 왕자와 공주는 왕자와 공주로서 알아야 할 모든 걸 배웠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가장 사랑했던 것은 바로 자연이었어요. 드디어 아빠를 설득하고 왔어. 어떤 걸? 나무 말이야? 그래, 맞아. 그냥 나무가 아니라 떡갈나무라고. 잘됐다. 너도 알다시피 나도 나무에서 살고 싶어 했던 거 알고 있지? 나 빼고 가면 안 돼. 당연하지. 아빠한테 다 말해놨다고. 어떻게 됐어? 당연히 허락하셨지. 좋아, 드디어 됐구나. 우리 나무 안에다가 집을 만들자. 나무 안에서 산다고 상상해봐. 그것도 숲 한가운데서 말이야. 게다가 부모님이 계신 궁에서도 가깝잖아. 아스문드, 우린 행운아야. 공주와 왕자는 궁전 근처의 숲에서 나무 두 그루를 베서 집을 지은 다음에 가구와 아끼는 물건을 가져가 집안을 꾸몄어요. 두 사람은 몹시 행복했어요. 새가 노래하는 소리에 일어나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밥을 먹으면서 매일 소풍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두 사람에게 편지가 왔어요. 아스문드 왕자님, 그리고 싱이 공주님께 인사드립니다. 무슨 일이시죠? 왕께서 친히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고마워요. 너에게 온 편지야. 뭔데? 르바마 왕국의 링 왕자가 너에게 푹 빠져서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대. 이런 천사가 날 줄은 몰랐는데 잘 됐다. 뭐라고? 이리 줘봐. 그 사람 아주 잘생겼다던데? 그 사람한테 예쁜 여동생이 있다던데? 그래서 네 생각은 어떤데? 만나볼 거야? 모르겠어. 언제 도착한대? 금요일... 5일 후네? 부모님께서 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 5일이나 남았으니 당장 돌아가지 않아도 돼. 수요일에 돌아가자. 이틀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 있을 거야. 아니야. 난 특별한 드레스도 없어. 링 왕자님에게 지금 모습 그대로 보여줄 거야. 한편 그 숲에는 또 다른 남매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마녀와 마법사였죠. 어느 날 아침 마녀와 마법사는 아스문드와 싱이가 뱃놀이를 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아름다운 싱이를 본 마녀는 싱이를 아주 많이 질투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 숲에 나보다 예쁜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지? 싱이가 예쁘단 소문을 듣고 먼 나라에 사는 왕자도 만나러 온다던데 이미 여기저기에 소문이 쫙 퍼졌다고. 이럴 수 없어. 절대 그럴 순 없다고. 지금 뭘 하려는 거야? 생각이 있으니까 잘 보기나 해. 안녕, 새야? 괜찮아? 괜찮아. 이게 무슨 일이람? 새가 목걸이를 가져가는 일도 있다니, 세상에. 그거 말이야, 링 왕자에게 선물로 주려고 가져간 거 아니었어? 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싱이와 아스문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어요. 마녀는 싱이의 목걸이를 차고 아름다운 싱이로 변신했어요. 마법사는 나무집에 마법을 걸었어요. 잠들어라, 잠들어라, 깊이 잠들어라. 낮이 밤처럼 어두워질 때까지 잠들어라. 이제 너희들은 영원히 자게 될 거다. 마법사는 왕과 왕비가 있는 궁전으로 향했어요. 사라져라, 이곳에서 사라져라. 낮이 밤처럼 어두워질 때까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며칠 후 왕국에 도착한 링 왕자는 싱이로 변신한 마녀를 만나게 되었고, 마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여, 그대가 혹시 싱이 공주님이 맞습니까? 네, 왕자님. 왕자님과 함께 르바마 왕국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폐하는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는 전쟁터로 가셨어요. 그래도 우리의 결혼식에 늦지 않게 르바마 왕국으로 선물과 함께 바로 오시기로 했어요. 제가 전쟁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가시죠. 잠깐 기다려주세요. 아끼는 물건을 가지고 가고 싶은데 빨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링 왕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싱이 공주가 아닌 마녀라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왕자는 그 말을 믿기로 했어요. 마녀는 다시 숲으로 돌아가서 아스문드 왕자와 싱이 공주가 잠들어 있는 나무를 뿌리채 뽑아버렸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으니까요. 나무를 챙긴 마녀는 링 왕자와 함께 떠났어요. 르바마 왕국에 도착한 마녀와 링 왕자는 링 왕자의 부모님과 여동생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마녀는 결혼식 전까지 마녀를 위해 준비된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었어요. 마녀는 정원에 아스문드와 싱이가 잠들어 있는 떡갈나무를 심었어요. 그 나무는 작아서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링 왕자는 마녀를 데리고 왕궁에서 열리는 무도회에 갔어요. 하지만 마녀는 공주인 척하는 게 지겨워졌어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게 싫었거든요. 날이 갈수록 착한 척하는 게 점점 싫어진 마녀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짜증이 났어요. 음식을 평소보다 더 개걸스럽게 먹고 춤도 대충 췄고 마녀일 때처럼 크게 소리치고 싶었어요. 결국 화가 잔뜩 난 마녀는 집에 돌아가서 소리 지르고 발로 물건들을 걷어차며 난동을 부렸어요. 교양 있게 하는 것도 이제 지쳐버렸어. 신발도 편하게 신고 숲에서 살 때처럼 소리 지르면서 살고 싶다고. 온종일 웃는 것도 힘들고 온종일 친절한 척하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너무 배고프다고. 밥은 왜 그렇게 조금 먹는 거야? 왜 그렇게 적냐고. 오빠에게 지금 당장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해야겠다. 당장! 그때 마법사가 나타나 마녀의 앞에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불러냈어요. 이젠 싫어. 하루만 더 공주인 척하고 왕자를 내 손으로 죽일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이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이야. 우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럼 싱이를 깨우고 우린 도망가자. 안 돼. 낮이 어두워질 때까지 자는 주문을 걸어놨단 말이야. 주문을 풀 방법이 없어. 아스문다 싱이는 절대 깨어날 수 없어. 뭐? 그럼 이제 어쩌란 말이야? 사실 방법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마법사는 낮이 어두워지는 날도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바로 일식일 때였죠. 달이 해를 가리는 일식에는 빛이 지구에 들지 않아서 잠깐이지만 낮에도 밤처럼 어두워진답니다. 다음날 일식이 되었어요. 뭐? 식사? 난 안 갈 거야. 안 갈 거라고! 왕자가 오늘 오면 반드시 죽이겠어! 왔구나! 나가요! 갑니다! 마녀가 너로 변했어! 내 목걸이야! 그새였나봐! 링왕자가 알고 있을까? 우리가 말해줘야지! 그날 밤, 링 왕자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아스문드가 왕자의 앞을 막아섰어요. 누구십니까? 도대체 왜 길을 막고 계신 거죠? 저로 말씀드리자면 싱이의 오빠인 아스문드라고 합니다. 그럼 전쟁이 끝났습니까? 폐하는 어디 계시죠?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집에 있는 여자는 제 동생이 아니에요. 싱이 공주가 아니라 사악한 마녀입니다. 제가 그 말을 도대체 어떻게 믿죠? 제가 바로 싱이에요. 제가요. 따라오세요. 아스문드와 싱이는 링 왕자를 데리고 마녀의 방이 보이는 곳으로 데려가 마녀가 화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녀가 목걸이를 빼자 원래 모습으로 변했어요. 교양있게 하는 것도 이제 지쳐버렸어. 신발도 편하게 신고 숲에서 살 때처럼 소리 지르면서 살고 싶다고. 온종일 웃는 것도 힘들고 온종일 친절한 척하는 것도 싫고 무엇보다 너무 배고프다고. 밥은 왜 그렇게 조금 먹는 거야? 왜 그렇게 적냐고. 오빠에게 당장 먹을 걸 가져오라고 해야겠다. 그때 마법사가 나타나 마녀의 앞에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불러냈어요. 이제 싫어. 하루만 더 공주인 척하고 왕자를 내 손으로 죽일 거야. 도대체 왜 그래? 이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이야. 우린 벌을 받게 될 거라고. 그럼 싱이 공주를 깨우고 우린 빨리 도망가자. 안 돼! 낮이 어두워질 때까지 자는 주문을 걸어놨단 말이야. 주문을 풀 방법이 없어. 아스문드 싱이는 절대 깨어날 수 없어. 내일 아침에 왕자가 오면 왕자와 궁전에 마법을 걸고 빨리 도망가자! 그건 안 되지! 어떻게 온 거지? 낮이 어두워졌으니까. 뭐? 언제? 공부를 좀 더 하셔야겠어요.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야 해. 분명히 걱정하고 계실 거야. 아스문드와 싱이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어요. 다행히 부모님도 두 사람처럼 일식 때 마법이 풀렸어요. 부모님도 르바마 왕국으로 오셨어요. 링 왕자는 싱이 공주와 사랑에 빠졌고 아스문드 왕자는 링 왕자의 여동생과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식은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한편 마녀와 마법사는 떡갈나무에 갇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어요. 낮이 어두워질 때까지요.